HUBS. Air Hops.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설렘 가득한 여행의 시작을 함께할 승무원 박예린입니다. 저의 에어홉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말에 축구 보셨나요?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과 황희찬 선수가 속해 있는 울버햄튼이 맞붙었습니다. 요즘 두 선수 모두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어요. 경기를 보다 보니까 경기장에 직접 가서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싶더라고요. 영국은 축구에 진심인 나라라서 그 분위기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럼 그 열기를 느끼러 한번 가볼까요? 저희 비행기는 한양대학교를 떠나 축구와 신사의 나라, 영국으로 떠나는 HY23편입니다. 저희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각은 12시 50분경입니다. 승객 여러분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영국을 향해 이륙하겠습니다. 카사비안의 파이어. 승객 여러분의 여행이 더 알찰 수 있도록 저희 에어홉스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국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영국 음식이죠. 도대체 영국 음식은 왜 맛이 없을까요? 영국은 겨울에 비교적 따뜻하고 강수량이 적은 기후 탓에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기 어렵다고 해요. 반대로 목초지는 풍성해서 소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문제는 소고기만 많이 먹고 다른 음식들을 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요인들에 더해서 청교도혁명과 산업혁명이 영국 음식을 더 맛없게 만들었죠. 17세기에 올리버 크롬웰이 가톨릭교를 몰아내고 청교도혁명을 일으킨 뒤 정권을 잡아요. 그런 뒤 금욕주의를 강조하죠. 극장, 술집, 서커스 등이 폐쇄되고 맛을 즐기는 것 또한 쾌락으로 여겨 요리사를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영국 음식 문화의 암흑기가 시작돼요. 이어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영국 음식에 결정타를 날리게 되죠. 농부들은 노동자가 되고 바쁜 도시 생활 탓에 요리를 할 시간이 없어져요. 때문에 전통 요리들은 사라지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 큰 인기를 끈 게 영국의 대표 음식 피시앤칩스예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안성맞춤이었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영국 여행을 가면 맛없는 음식만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영국 요리가 아닌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등 여러 나라의 음식점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저스틴 비버의 야미. Yeah, you got that yummy, yum, that yummy, yum, that yummy, yum. Say the word on my way. Yeah, babe, yeah, babe, yeah, babe. Any night, any day. Say the word on my way. Yeah, babe, yeah, babe, yeah, babe. In the morning or late. Say the word on my way. Bonafide stallion. You ain't no stable, no, you stay on the run. Ain't on the side, you're number one. Yeah, every time I come around, you get it done. 50-50, love the way you split it. 100 racks on me, spin it, babe. Light a match, get lit it, babe. That jet set, watch the sunset, kinda. Yeah, yeah. Rolling eyes back in my head, make my toes curl, yeah, yeah. Yeah, you got that yummy, yum. That yummy, yum. That yummy, yummy. Yeah, you got that yummy, yum. That yummy, yum. That yummy, yum. Say the word. Control of myself, I'm compromised. You're incriminating, no disguise. And you ain't never running low on supplies. 50-50, love the way you split it. 100 racks on me, spin it, babe. Light a match, get lit it, babe. That jet set, watch the sunset, kinda. Yeah, yeah. Rolling eyes back in my head, make my toes curl, yeah, yeah. Yeah, you got that yummy, yum. That yummy, yum. That yummy, yum. Can you stay flexing on me? Yeah, you got that. Yummy. 이제는 본격적인 여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곳은 역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구단의 홈구장이죠. 손흥민, 메디슨, 로메로 등 유명한 축구 선수들을 볼 수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축구에 진심이기 때문에 경기장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골이 들어갔을 때 터져나오는 함성 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죠. 축구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은 펍이에요. 영국은 경기 직관료랑 유료 케이블 TV가 비싸서 펍에서 축구 경기를 보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한 손에 맥주를 들고 서서 축구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매력이에요. 축구를 보고 나왔다면 이제 여러 여행지를 둘러봐야죠. 영국에는 빅벤, 내셔널 갤러리, 타워브리지 등 여러 명소가 있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문을 여는 곳, 윈터 원더랜드예요. 평소에는 평범한 공원이었다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놀이공원으로 바뀌는 곳이죠. 매년 11월에서 1월 사이에만 열리니 이번 연말에 여행 가면 딱이에요. 범퍼카, 회전목마 등 다양한 놀이기구와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만날 수 있답니다. 모닥불에 모여서 마시멜로를 구우면서 핫초코도 한잔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낭낭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관람차를 타고 올라가서 바라보는 야경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죠. 마이클 부블레의 윈터 원더랜드.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Gone away is the bluebird. Here to stay is a new bird. Sing a love song while we stroll along,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In the meadow we can build a snowman. We'll pretend that he is Parson Brown. He'll say, I am married, we'll say, no man. But you can do the job when you're in town. Later on we'll conspire as we dream by the fire, to face unafraid the plans that we made,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Can build a snowman. We'll pretend that he is Parson Brown. We'll say, I already will say, no man. But you can do the job when you're in town. Later on we'll conspire as we dream by the fire, to face unafraid the plans that we made,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오늘의 경유지. 아아, 승객 여러분, 저희 HY23편 비행기는 현재 오늘의 경유지인 월미도에 착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섬에 있는 놀이공원이 있죠. 바로 월미 테마파크와 월미 마이랜드입니다. 월미 테마파크는 관람차, 회전목마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가 많고, 월미 마이랜드에는 바이킹과 디스코팡팡,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이 있답니다. 월미도 바이킹은 제가 타본 놀이기구 중에 가장 짜릿했어요. 그 이유는 직접 타보시면 알 거예요. 평소에 놀이기구 탈 때 손을 번쩍 들고 타던 저도 월미도에서는 안전바를 꼭 잡고 탔답니다. 다 타고 내려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바이킹을 탔으면 다음으로 디스코팡팡을 타야죠. 어렸을 때는 참 많이 탔었는데 요즘에는 디스코팡팡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 추억을 떠올리며 신나게 탈 수 있습니다. 또 화려한 DJ의 입담도 우리를 더 신나게 하죠. 제가 갔을 때 디스코 팡팡을 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친구들과 타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던 적도 있어요. 저희가 타는 모습이 재밌어 보였나 봐요. 월미도에도 경치가 예쁜 대관람차가 있답니다. 해질 무렵에 타면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노을이 참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프로포즈를 하기도 한다네요. 참 감성 넘치죠? 마지막으로 밤바다 보면서 여행을 마무리하면 딱이에요. 월미공원에 가면 전망대도 있어서 인천의 야경과 밤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월미도는 대중교통을 타고도 갈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 학교에서 1시간 정도로 금방 갈 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 월미도로 여행 다녀오는 거 어떨까요? 밤이 깊었네. 밤에 춤을 추는 불빛들.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머물고 싶지만 너만은 떠나지 마. 밤이 깊었네. 험하면 노래하는 불빛들 이 밤에 취해 흔들리고 있네요. 제가 월미도를 처음 간 게 졸업여행으로 간 거였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 한번 다녀오자는 마음으로 떠난 여행이었죠. 함께 놀던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다 다른 곳으로 가서 뿔뿔이 흩어져야 했거든요. 매일 보던 친구들을 이제는 특별한 약속 없이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기도 했고 또 고등학생이 된다는 설렘을 가지고 떠난 여행이었죠. 갓 중학교 졸업한 애들끼리 전철 타고 인천까지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여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 재밌었습니다. 전날 밤에 친구 집에 모여서 계획을 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같이 떠나는 설렘은 아직도 잊지 못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간 게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졸업하면 그때는 성인이니까 다 같이 일본으로 여행 가자고 약속했는데 다 물거품이 됐죠. 코로나가 끝난 지금이라도 가고 싶지만 다들 대학교 다니느라 바빠서 다 함께 모이는 것조차 쉽지가 않네요. 졸업하고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바빠서 그런 거겠죠. 지금 옆에 있는 동기들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날이 올 거예요. 매일 보던 친구들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볼 수 없게 되니까 다 같이 여행 한번 다녀오는 거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땐 그랬지 하면서 추억할 수 있는 여행이 될 거예요. 토이의 뜨거운 안녕. 소중했던 날. 아아 승객 여러분, 저희 HY23편 비행기 지금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고 내리시는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던은 비가 쏟아지는 날이 많아서 우산이 필수예요. 안 그래도 추운 겨울인데 비까지 오면 확 추워지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돌아다니는 걸 추천해요. 한국의 초겨울 날씨와 비슷하답니다. 해가 뜨는 시간도 짧아서 밤이 기니까 이 점도 고려해서 여행 일정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면 벌써 수능이네요. 제가 수능 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시간이 참 빠릅니다. 같이 졸업여행을 갔던 친구 중 한 명은 재수를 해서 내일 수능을 보고 오겠네요. 수능 끝나면 같이 여행 한번 떠나야겠어요. 오늘도 저희 에어업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즐겁고 설레는 비행을 함께한 기장 한태준, 승무원 박예린, 그리고 관제탑에서 저희의 비행을 도와준 문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